사랑에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?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?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저렇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?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